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입니다. 김은의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한상원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희망이가 다니는 글촌 초등학교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옛날 사람인 수상한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한자의 달인인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막막골 훈장님. 한글만 써온 아이들과 한자만을 고집하는 할아버지와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는데요. 막막골 훈장님은 한글을 잘 뗄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 김호웅의 정체. 공부 시간에 김호웅은 항상 바른 자세였어요. 엉덩이를 의자 뒤에 딱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책을 보라고만 하면 희망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희망아, 이거 한번 읽어봐라. 희망이는 아주 불쾌했어요. 귀찮기도 했고요. 아, 왜 자꾸 나한테? 의자를 당겨 김호웅한테서 떨어져 앉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뭐예요? 혹시 한글을 쓰면 생긴다는 재앙을 나한테 떠넘기려고? 김호웅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데없이 교실을 찾아온 것도, 공부를 하겠다는 것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엉뚱한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재앙을 핑계로 나를 괴롭히겠다? 그렇다면 이대로 넘어갈 수 없지. 반드시 한글을 쓰게 만들어야지. 희망이는 호시탐탐 김호웅이 한글을 쓰게 만들 기회를 노렸어요. 마침 설명을 마친 선생님이 아이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자, 오늘은 누가 읽을까? 희망이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그래, 희망이. 희망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책은 읽지 않고 김호웅을 보며 말했지요. 선생님, 이번에는 김호웅이 읽으면 좋겠어요. 맨날 한자말만 하니까 한글은 어떻게 읽는지 엄청 궁금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장면은 김호웅이 읽으세요. 김호웅은 책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책은 읽지 않고 그대로 서 있기만 했어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김호웅, 왜 그러시죠? 어디 불편하신가요? 그게. 아이들은 과연 김호웅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희망이도요. 김호웅이 더듬더듬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러 왔다고.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제 말씀은 이런 공부 말고. 김호웅이 말끝을 흐리자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고 물었어요. 그럼 누가 읽을까? 희망이가 다시 손을 번쩍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김호웅이 읽지 않는다면 우리도 읽을 수 없어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희망아,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는 김홍한테 속고 있어요. 아이들이 모두 놀라서 희망이를 돌아보았어요. 김홍이 책을 안 읽는 게 그 증거죠. 어제는 한글을 쓰면 재앙이 닥친다고 했어요. 어떻게 공부하러 왔다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한글 안 쓰고 공부가 가능한가요? 태경이가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여기서 공부하려면 한글을 써야 해요. 우리는 한글을 읽고 쓰니까요. 그런데도 김홍은 한글을 안 쓰려고 제 옆구리를 계속 찌르면서 읽어달라고 했어요. 김홍은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김홍은 이제 그만 정체를 밝히세요. 그게 싫으면 책이라도 읽으시던가요. 태경이와 희망이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김홍을 몰아붙였어요. 김홍이 할 수 없다는 듯이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어요. 네.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하는 수 없군. 그러더니 두루마기 자락을 뒤로 휙 젖히며 어험 하고 앞으로 나갔어요. 교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어요. 과연 김호웅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엄청 궁금했거든요. 희망이도 두 눈을 반짝이며 김호웅을 보았어요. 일곱 번째 이야기, 막막골의 전설. 교탁 앞에선 김호웅이 천천히 입을 뗐어요. 내가 나고 자란 막막골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그 전설로 말할 것 같으면 한자를 안 쓰고 한글을 쓰면 어른이 되어도 수염이 안 난다는 거지. 엥? 수염이 안 난다고? 말도 안 돼. 수염이 왜 안 나? 수염하고 한글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이들이 와글와글 떠들자 선생님이 지휘봉으로 칠판을 쾅쾅 쳐서 조용히 시킨 다음 김호웅에게 물었어요. 왜죠? 왜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거죠? 김호웅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들은 김호웅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어요. 한참 뒤 김호웅이 마음을 굳힌 듯 눈을 뜨고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릇 한자는 쉽게 말해 뼈대 있는 문자란 말이다. 최소 5천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그런데 한글은 겨우 500여 년 역사에 불과해. 게다가 문자라는 게 한자처럼 좀 어려워야 배우고 익힐 맛이 나지. 한글처럼 쉬워서 아무나 배우고 익히면 공부할 맛이 안 난다 이 말이다. 품위도 없고 권위도 안 서지. 김홍은 한껏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했지만 아이들은 야유를 보냈어요. 에이 그딴 게 어딨어요? 희망이의 말에 여기저기서 흥분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쉬워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고? 에이 들을 것도 없어. 완전 엉터리야. 맞아. 한글이 없었으면 아 그 어려운 한자를 배우느라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김홍은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 목소리가 점점 커졌거든요. 선생님이 다시 칠판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자, 조용조용!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고 질문은 조금 이따 하자. 선생님도 묻고 싶은 게 많지만 참고 있는 거야. 알겠니? 아이들 소리가 잦아들자 김홍이 입을 열었어요. 내 말을 믿어야 한다. 그래, 증거도 있다. 자, 저기를 한번 봐라. 김홍이 복도를 가리켰어요. 아이들 눈이 김홍의 손가락을 따라 일제히 움직였어요. 복도에는 얼굴을 잔뜩 찌푸린 교장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저기 교장 선생님 보이지? 나이가 쉰이 넘었지만 수염이 있냐 없냐?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희망이가 대답했어요. 없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 중에 수염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번에는 태경이가 대답했어요. 없어요. 없지. 바로 그거다. 교장 선생님도 너희들도 한글을 쓰기 때문에 수염이 안 난다. 그 말이야. 김홍은 보란 듯이 긴 수염을 쓱 쓸어내렸어요. 마치 이래도 할 말이 있느냐는 표정이었지요. 희망이가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수염을 기르고 안 기르고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교장 선생님은 수염을 기르고 싶지 않아 면도를 했으니까 수염이 없는 거죠. 김홍처럼 수염을 기르고 싶었다면 수염이 길었을 거라고요. 김홍은 얼굴을 붉혔어요. 아니 이럴 수가? 하는 표정이었지요. 태경이가 말했어요. 우리가 수염이 없는 건 수염이 날 때가 안 되어서 그렇죠. 우린 이제 10살이라고요. 맞아요. 한글을 쓴다고 수염이 안 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돼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홍이 얼굴은 붉어지다 못해 활활 타오를 정도로 빨개졌어요. 교장 선생님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요. 담임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홍은 아직도 그 전설을 믿고 있는 건가요? 그건... 김홍이 말을 더듬었어요. 막막골에서 같으면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는 나도 의아한 생각이 드니까 막막골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김홍은 몇 번이나 쉬었다 말하기를 계속했어요. 마음이 몹시 불편한 것 같았지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반포할 무렵이다. 당시 한자만을 고집하고 한자만을 사랑하는 양반과 학자들이 한글 반포를 반대했지. 전하, 한글은 한획 한획의 뜻을 가진 한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천한글이옵니다. 한글 반포를 거두어 주소서. 하지만 한글은 일파만파 백성들 사이로 퍼져나갔어. 백성들에겐 한글같이 쉬운 글자가 반드시 필요했으니까. 한자만을 고집하고 한자만을 사랑하는 양반과 학자들은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지. 전하, 한글은 양반들이 쓰기에는 너무나 쉽고 깊이가 없어서 양반 채통을 지키기 어렵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임금님은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한자만을 고집하고 한자만을 사랑하는 양반과 학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지. 천한 문자인 한글을 쓰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오시오. 고급 문자인 한자만 쓰면서 고상하게 살 사람들 또한 모두 오시오. 그렇게 모인 막막골 사람들은 50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한자만을 고집하고 한자만을 사랑하며 살아왔단다. 우! 아이들은 책상을 치며 야유를 보냈어요. 막막골 사람들은 고집불통의 구제불능이야! 누군가 큰 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향해 쉿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튼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그렇게 지조를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알아주시니 백골난망입니다. 김홍이 한자말을 하며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아이들은 김홍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선생님은 알아들었는지 마주서서 허리를 숙였어요. 아, 아닙니다. 은혜는 무슨. 그러고는 정중하게 선생님의 의견을 말했어요. 아무래도 김홍께서는 두루 세상을 구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체험학습 계획이 있으니 함께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홍이 허리를 굽히자 선생님도 허리를 굽혔어요. 희망이는 태경이와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지. 반드시 한글을 쓰게 만들어야 해. 그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 둘은 서로의 뜻을 확인하며 빙그레 웃었어요. 여덟 번째 이야기, 특별한 체험 보고서. 체험학습은 조별로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사하는 거였어요. 희망이조는 김호웅의 뜻에 따라 경찰서를 골랐어요. 희망이가 말했어요. 김호웅, 우리가 경찰서에 가는 대신 우리 조 체험 보고서는 김호웅이 쓰셔야 해요. 체험 보고서? 네, 오늘 경찰서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쓰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럼, 할 수 있지. 김홍이 흔쾌히 대답하자 희망이와 아이들은 기분 좋게 근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사실 희망이와 아이들은 경찰서가 친근한 곳은 아니었어요. 오다 가다 보면 제복을 갖춰 입은 경찰이 출입문을 지키고 서 있었지요. 죄 지은 게 없는데도 괜히 경찰서 앞을 지날 때면 걸음이 빨라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도 했고요. 그런데 김홍은 거리낌이 없었어요. 자, 김홍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하는 것처럼 두 팔을 힘차게 저으며 순식간에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희망이와 아이들은 쫄래쫄래 따라갔지요. 경찰서 안에서는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출입문 가까이에 앉아있던 경찰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깍듯이 거수 경례를 하지 뭐예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홍은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네, 경찰이 하는 일을 조사하러 나왔소이다. 경찰 아저씨는 김호웅과 아이들을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시죠. 김호웅은 자리에 앉아 경찰서를 둘러보았어요. 경찰 아저씨는 곧 차를 내왔어요. 희망이와 아이들에게는 코코아를 한 잔씩 주었고요. 김호웅이 물었어요. 경찰 본연의 임무는 무엇이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경찰 아저씨는 면접관 앞에선 수험생처럼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김호웅이 면접관이고 경찰이 수험생 같았어요. 희망이는 둘의 역할이 바뀐 것 같았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괜히 끼어들어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김호웅은 때때로 어려운 한자를 섞어가며 위험을 과시했어요. 조사를 마치자 경찰 아저씨가 출입문까지 따라 나와 김호웅과 아이들을 배웅했어요. 살펴가시죠. 희망이와 아이들은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헤어지기 전 희망이가 말했어요. 김호웅, 체험보고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김홍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희망이와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발표 시간이었어요. 김홍은 큰 소리로 체험학습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어요. 경찰 유수 국민 생명 지의무. 경찰 유수 국민 재산 지의무.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말은 우리말 같은데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선생님도 당황해서 물었어요. 김홍, 지금 읽는 게 뭐죠? 김홍은 눈을 끔벅끔벅하며 대답했어요. 어제 경찰서 다녀와서 쓴 체험 보고서입니다만. 희망이는 김호웅이 쓴 체험 보고서를 넘겨다 보았어요. 모두 한자였어요. 눈을 씻고 찾아도 한글이라곤 단 한 글자도 없었지요. 희망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 선생님은 희망이와 같은 조 아이들을 혼냈어요. 어떻게 김호웅한테 체험보고서를 떠넘길 수 있지? 희망이는 억울했어요. 저희도 김호웅이 한자로 써올 줄은 몰랐어요. 같은 조 친구들도 변명을 했어요. 네, 김호웅이 그렇게 써올 줄 알았으면 안 시켰을 거예요. 게다가 김호웅이 기꺼이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김호웅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말했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않았지만? 희망이가 김호웅의 말을 따라했어요. 하지만 김호웅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지요. 표정이 아주 시무룩했어요. 몹시 아끼던 것을 잃은 사람처럼 허탈해 보였어요. 희망이가 무언가를 알아낸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김호웅을 불렀어요. 김호웅! 체험 보고서를 한자로 쓰고 싶지는 않았지요? 김홍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지. 그런데도 한자로 쓴 이유는? 희망이는 말을 끊고 김홍의 눈을 보았어요. 김홍은 희망이 보기가 민망한지 눈을 감았어요. 희망이가 말을 이었어요. 한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여기저기서 한글을? 뭘 모른다고? 한글을 몰라? 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어? 나, 기, 모. 난 놓고 기역자도 몰라서 나기모인가? 오예, 나기모. 정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네.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선생님이 쉿 하자 희망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김홍은 한글을 배우러 온 거예요. 한자만 알고 한글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체험 보고서도 한자로 썼던 거고. 맞죠, 김홍?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설마, 고작 한글을 배우러? 난 3살 때 한글을 깨쳤는데. 수근거리는 아이들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김홍이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목에 힘을 주고 말했어요. 그래도 모르면 배워야지. 나는 처음부터 공부하러 왔다고 했느니라. 막막골 선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듯이 반복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게 한글 공부네요. 예, 선생님. 그러니 잘 가르쳐 주십시오. 김홍이 선생님을 향해 허리를 숙였어요. 아이들은 키득키득 웃음을 터뜨렸고요. 희망이는 그러면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김홍을 보았어요. 아홉 번째 이야기, 김홍의 선생님. 희망이는 도통 공부에 집중이 안 되었지요. 머릿속이 온통 김홍 생각으로 꽉 찬 것 같았어요. 도대체 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김홍에게 직접 물어보았어요. 근데 왜 한글을 배우러 왔어요? 태경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덧붙여 물었어요. 맞아요. 막막골 사람들은 한자만을 고집하고 한자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품이 있고 고상한 한자만 쓰고 살지 왜 품이 없는 한글을 배우러 왔어요? 김홍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건 막막골에도 한글이 필요했기 때문이지. 네? 왜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홍은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먼 산을 바라보았어요. 선생님이 재촉했어요. 김홍, 왜 한글이 필요했죠? 김홍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킁킁 헛기침을 하고 수염을 쓰다듬고 그리고 나서도 한참이나 시간을 끌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어렵게 구해온 의약품이 대부분 한글로 쓰여 있어 도통 어디에 쓰는 약인지 알 수 없었다. 누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건강만큼은 마음대로 안 되는 법이거든. 막막골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지. 아프면 어떻게 해서라도 병을 고치고 싶은 법인데 약초만 가지고는 부족했단다. 고생고생해서 비상약품을 들여왔는데 약 이름이며 설명까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지. 김홍이 멋쩍은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고 나서 말했어요. 우리 막막골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의논했다. 한글을 배웠다가 어른이 되어도 수염이 안 나면 어쩌냐는 의견과 사람이 살아야 수염이 있는 거지 죽은 뒤에 수염이 무슨 소용이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지.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입가에도 슬며시 웃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목숨이 수염보다 소중하다는 쪽이 이긴 거네요. 희망이 말에 태경이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김홍이 대표로 한글을 배우러 온 거고요. 그렇지. 마을의 훈장인 내가 총대를 메는 건 당연하지. 무엇보다 나에게는 늙고 병든 어머니가 계시거든. 나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다. 그래, 사방팔방으로 약을 구하러 다녔지. 하늘이 도왔는지 어렵사리 어머니께 좋다는 약과 막막골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약 몇 가지를 구했단다. 약을 파는 사람이 대충 설명을 한 다음 말했지. 자세한 내용은 복용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복용설명서를 잘 접어 약상자에 넣어줬단다. 나는 약상자를 받자마자 어머니께 달려갔지. 어머니, 제가 약을 구해왔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상자를 열어보니 설명서가 순 한글이야. 어머니께 어떤 약을 얼마만큼 써야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밥을 넘길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지. 어떻게 하면 복용설명서를 읽을 것인가?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몇 날 며칠을 생각했지만 방법은 단 한 가지였지. 한글을 배우는 것. 그래, 마음을 굳혔다. 일단 어머니부터 살리고 보자. 수염이 나고 안 나고는 둘째 문제다. 김홍은 말을 끊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은 다음 선생님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말했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한글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김홍을 마주보고 허리를 숙였어요. 아, 이러시지 않아도 잘 가르쳐 드려야지요. 하지만 공부 시간에는 교과서 진도를 나가야 하니 어찌해야 좋을지. 선생님은 말끝을 흐렸어요. 희망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번쩍 손을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 우리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한글이라면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태경이까지 거들고 나서자 선생님이 김홍을 보고 물었어요. 김홍, 괜찮으시겠어요? 아, 저야 한글을 배울 수만 있다면 누가 가르치든 어찌 그걸 탓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한테 배우도록 하지요. 아이들이 짝짝짝 손뼉을 쳤어요. 하지만 희망이는 아직 할 말이 남은 것 같았어요. 도대체 막막골이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 엄청나게 궁금했거든요. 희망이가 상상하기에 막막골은 사람의 손길이라고는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일 것 같았어요. 바위는 우뚝우뚝 솟아있고 나무는 울창하고 맑은 물이 콸콸콸 흐르고 옛 이야기에 나오는 신선들이 산 중턱 너럭바위에 앉아 바둑을 두는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곳. 그런 곳이라면? 희망이는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김호웅에게 초대해달란 말은 쉽사리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김호웅과 썩 잘 지내온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슬쩍 다른 말로 김호웅의 마음을 떠보았어요. 김호웅, 만약 우리가 한글을 가르쳐주면 김홍은 뭘 해줄 건가요? 처음에 김홍은 화들짝 놀랐어요. 인정머리라고는 약이 쓰려 해도 없는 녀석이군 하는 표정이었지요. 원하는 게 무엇이냐? 김홍은 좋은 말로 돌려묻지 않았어요. 희망이도 바로 대답했죠. 막막골에 가보고 싶어요. 김홍이 천장을 한번 쳐다보더니 할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그렇게 하마. 너희들만 좋다면 이번 여름방학도 괜찮다. 야호! 희망이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아이들도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고요. 우와! 김홍이 어깨를 활짝 펴고 뻐기듯이 말했어요. 우리 막막골에는 신성과 선녀들이 놀다 간다는 전설의 스무 폭포가 있지. 그 높이는 하늘에 닿고 폭은 산등성이를 20번이나 구비돌 정도란다. 아이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고 김호웅의 막막골 자랑은 계속됐어요. 그 계곡물은 어찌나 맑고 시원한지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여름 내내 한기를 느낄 정도지. 희망이는 벌써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김호웅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었지요. 이런 행운은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얘들아, 그럼 우리 김호웅에게 한글 잘 가르쳐서 여름휴가를 막막골로 갈까? 네! 아이들 함성에 교실이 흔들릴 지경이었어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